하고 싶던 모든 것 내가 들어줄게요. 함께 춤을 출까 싶어. 그대와 함께 만든 Snow in the Seal 좁은 천천히 걸어요. Oh my dear 첫눈 내리면 함께 있다던 그대 건넨 말 오늘이네요. 사랑한다고 말할 것 같은 날 행복한 꿈을 만날 것 같은 날 기억할게요. 오늘 눈이 조금 천천히 걸어요. Oh my dear 첫눈